무라야마 도모히코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 현민회의 대표단이 주최 사상탑을 참관했습니다. 대표단은 이밖에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, 과학기술 전당, 문수물놀이장 등을 참관했습니다.